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족일보가 13일 민족공조의 길이냐 외세추종의 길이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. 사설은 집권자가 미국 행각기간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동맹이라느니 미군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느니하고 4대 굴종 쪽 망군을 늘어놓다 못해 조공외교를 펼친 데 대해 규탄했습니다. 더이출란드에 가서는 각 나라 당국자들을 만나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전 정권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동포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고 사설은 비난했습니다.